달 윤이나 해요 지윤이나 너와 나의 갈 길이 다른 길이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사랑은 안 했으리 그러나 오늘이라 떠나가야 한다면 그리고 이 길이라 아 그느끼는 연이라 그 느끼는 연이나